한마디 말을 해줘요. 정말 사랑했다고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도 그 말이 듣고 싶어요. 한마디 말을 해줘요. 이대로 가지 말라고 다시 또 만날 수는 없어도 웃으며 떠날 수 있게 빈말이라도 당신 하는 모든 말 가슴 치며 믿고 싶어요. 거짓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사무치게 그리울 테니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. 빈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대 없인 허전한 가슴 이제 이대로 가지 말라고 다시 또 만날 수는 없어도 웃으며 떠날 수 있게 빈말이라도 당신 하는 모든 말 가슴 치며 믿고 싶어요. 거짓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사무치게 그리울 테니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. 빈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대 없인 허전한 가슴 기대 Yeah.